여긴 밤이 길어 여긴 밤이 깊어 아무도 모르게 널 안으면 좋을 것 같아 Moscow 나는 지금 Moscow yeah. 여긴 해가 짧아 금방 지울지 몰라 그래서 우린 지금 한순간 뜨거워져야 해 Moscow 우린 지금 Moscow 굵은 달 아래서 춤을 추자 What's the void? 눈빛이 마주치던 그 순간 낯설지 않은 이유를 내게 말해줘 어쩌면 우린 아주 오래전에 마법에 홀려 기억을 뺏겼을지도 순간 모든 게 조용해져 아님 내 귀가 멀었나 보죠 무려 분부 모스크바 모든 게 뭔가 있나 보아 아란만은 생각이 든다는 거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할래 너의 향기였을까 아님 운명인 걸까 날 여기에 이끈 게 뭔지 그게 궁금해 in Moscow 우린 지금 Moscow 발을 맞춰 느리 춤을 추자 What's the void? 눈빛이 마주치던 그 순간 낯설지 않은 이유를 내게 말해줘 어쩌면 우린 아주 오래전에 마법에 홀려 기억을 뺏겼을지도 Moscow, Moscow, Moscow, Moscow Moscow, Moscow, loving Moscow.